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에 달려 있다. 난 행복이란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엄마 타사투더 책에서. 슬픔을 겪어본 적 있나요? 사람의 감정에서 슬픔이라는 게 참 쓸데없어 보이고 때문에 힘들죠. 슬픔이 너무나도 컸던 사람들도 있고 그냥 넘겼던 작은 슬픔들도 우리는 다 가슴속 깊이 어딘가 묻고 살아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가슴에 묻었던 슬픔들을 다시 꺼내서 지워야 하는 과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바꾸고 가슴속 한켠에 정리해두려고 해요. 저는 요즘 너무 진지해서 할머니라고 놀림받는 이정은입니다. 슬픔은 모두가 알고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더 슬픈 것 같아요. 왜 다 같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왜 하필 슬픔인 걸까요? 저희는 오늘 누구나 겪어봤고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슬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서 상처가 아닌 이불처럼 덮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른 나를 알아가고 있는 이예지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금처럼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고 사람들에게 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항상 불만족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선을 긋고 지금이라는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가끔 내가 부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탈한 모습들을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변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참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할 정도로 저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 선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점점 더 저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었었죠. 그게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느껴질 정도로요. 그땐 다른 생각 자체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 좋은 기분, 저랑은 연관이 되지도 곁에 있지도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점점 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요. 지금 모습으로 바뀌게 된 기점이 두 달 전쯤이었어요. 방학 기간에 여행도 다녀오고 조금 쉬다가 오랜만에 예지를 만났는데 그때 예지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와, 얘 뭐 하자는 거지? 했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한테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니. 나는 나름대로 그냥 쉬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얼굴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정말 사람 얼굴에서 마음이 드러나는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말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둘은 분명 누가 봐도 흑백에 축축 처지는 그런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머리가 깨질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는지 왜 해결을 못할까에 대해서 답답해 했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죠. 계속해서 불만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걸 그냥 괜찮다 쌓아두고는 보지 않고 지나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게 터져버린 거죠. 제가 그때 언니랑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에서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언니랑 조금 싸웠어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평소대로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게 언니한테는 너무 상처였던 거죠. 저는 그냥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솔직하게 말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지를 만났는데 예지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각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 엄청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카페에서 눈물이 나면서 갑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나서 길거리를 걸었어요. 그렇게 그날 그 하루에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이란 걸 해본 것 같아요. 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말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나 자신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인정을 하고 다시 보니까 그건 제 탓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였죠. 제가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격들은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 자기 방어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면 저는 아 오늘도 상처받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자를 가둬버렸죠. 그래서 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의 슬픔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슬픔인 것 같아요. 이런 슬픔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나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나에게 가장 솔직한 사람이 되는 길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없고 미련을 남길 필요도 후회를 남길 일도 없으니까요. 나부터 우선 좋은 사람이 되면 모든 것에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 자신 그대로도 이미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아직도 좋은 말을 해주기에는 서툴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지금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터넷에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많이 나오잖아요. 웃는 표정으로 읽기, 감사일기 쓰기 등 이런 것보다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해질 방법을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지금의 슬픔들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제 모습처럼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면 솔직한 게 좋은 건 맞지만 그 솔직함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속마음에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게 솔직함이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나의 상처를 조금만 인정해주고 슬픔을 정리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슬픔을 정리하면 지금 제 삶이 그런 행복함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항상 웃고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다라는 거.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올바르고 가장 나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인정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말로는 다 못 담을 정도로 그걸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이 나를 지치고 우울하게 하지만 어떤 그 기점을 지나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를 인정한다는 것만큼 큰 기쁨과 슬픔도 없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슬픔만큼 큰 또 다른 상처가 가족에게서 받는 슬픔이죠. 가족에게 받는 상처만큼 크고 마음속 깊이 아려오는 슬픔은 없을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더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나를 좀 더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나를 좀 더 걱정하는 마음에 더 쓴소리도 하는 거겠죠.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어도 다시 한번 그런 쓴소리에 가슴속 깊이부터 슬픔이 쌓이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서 들은 말 중에 상처가 됐던 말은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도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서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진 않지만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더 가족한테는 예쁜 말만 해주고 싶고 힘이 돼주고 싶어요. 그런 거는 가족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묵묵히 응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부모님이 흔하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면 그건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속마음과 다른 말들로 상처를 주곤 하죠. 그게 같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나의 가정사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나의 좋은 연인도 내가 몇십 년 자라온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슬픔은 정말 답이 다 다른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또 큰 슬픔들을 꼽자면 모두가 당연한 거겠지만 사람에 대한 상처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해 회의가 들었던 일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변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 저는 최근에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처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순수한 마음 100으로 다가간다면 상대방도 그만큼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걸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알게 되니까 더 상처가 크고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쉽게 닫고 기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사람이 저에게서 떠나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꽉 붙으려고 했고 더 잘해주려고 했었고 그런데도 떠나가는 사람들은 떠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랑 친한 사람들과 더 같이 있으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경계하고 차라리 외톨이가 되는 게 더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식적인 관계가 너무 싫었고 그런 사람들도 싫어했죠. 그래서 더 나를 숨기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연약한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강한 이미지에 또 다른 저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사람도 겪어봐야 하는 거라고 오히려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강해짐의 방향인 것 같아요. 진짜 나의 모습에서 강해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본의 한 작가가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짊어진 인생의 진짜 무게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혹여 책임지지 않아도 될 타인의 짐까지 지고 있지 않나, 가벼운 짐을 돌산처럼 지고 있지 않나, 배려라는 명목으로 짊어졌던 타인의 무게를 떨치고 실제보다 더 무겁게 여겼던 내 인생의 진짜 무게를 안다면 내 삶이 보다 가벼워질 거라고. 슬픔의 깊은 곳에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감정의 깊이가 달라요. 그 슬픔을 이겨내면서 슬픔을 기억의 한 조각으로 가져간다면 행복을 느낄 거예요. 지금의 슬픔에 너무 불행해하지 말아요. 슬퍼도 괜찮아요. 슬픔의 깊은 곳에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는 말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슬픔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지나가게 될 거고 마음에 묻을 만큼 단단해질 거니까요. 슬플 땐 그냥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처럼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슬플 때가 가장 그 사람의 어리고 연약하고 순수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슬퍼할 가치가 있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All the rivers are bending and the mountains are peaking and the flowers are blooming and the meadows are rolling into waves that rush upon the shores and barely touch your toes. The clouds are crowding round us for some reason. No one Yeah. You want me close so I hear you. I thought I made it clear. Don't whisper in my ear. My body keeps getting weaker. I know you want me near, but your love is what I fear. It's beautiful the way you move. What's a boy to do when he can't seem to choose? Yeah, beautiful, I must explain. My mind's not in a good place. And so they'll come down, please. Don't touch me, boy. Thank you.